했었어. 풀리지 않는 매듭을 붙들며 애를 썼지. 어둠 속 걸으며 내가 내가 아니길 빌었어. 하지만 이제 그만, 이제 난 알아. 어떤 것도 바뀌지 않을 거야.